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코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. 내 맘도 따라오네. 가여운 너의 여인이여. 외로운 사람끼리 아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이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한 것. 그대여 나머지 서름은 나의 빈잔에 채워.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코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. 내 맘도 따라오네. 가여운 너의 여인이여. 사람끼리 아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이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. 그대여 나머지 나의 빈잔에 채워주. 나의 빈잔에 채워주.